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가 5일 조선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동일 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공개 편지를 지지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국통일본민족연합 재미본부가 2일 전민족적인 동일 대회합 개최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